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좋은 날,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이 뜨란뜨란 지기 백두현입니다. 어제는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했던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서울 강동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개척한 지 두 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는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보면 그냥 아담한 장난감 카페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담한 공간에 강대상과 피아노 그리고 방주 형태를 한 모습의 조형물 그리고 한창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레, 땡땡 뭐 이런 장난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친구 목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추억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영업도 목적이 아니라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 아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 텐데 삶 속에서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요.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의 초점을 다 맞춥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양육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친구의 모습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잘 키우고 있는지 저 또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들을 꼭 안아주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뜨란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안산시 아일랜드 리조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극동방송 어린이협창단이 5월 4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미주연주를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또 워싱턴 DC 등을 다니면서 귀하게 찬양 선교 사역을 할 텐데 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목소리로 한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 어린이협창단입니다.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네, 어린이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혹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꼭 오늘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총 10분께는 특별한 또 선물도 좀 드릴 생각인데요. 가족 식사 초대권 그리고 뷔페 상품권 네, 5장씩 드리고요. 또 초코바 5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총 15분께 드리는 건데요. 사랑한다 누구야 이렇게 올려주시면 방송으로도 소개해도 되고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15분께 드리는데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지혜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자 주세요.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그 사랑하는 자녀 이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뷔페 상품권, 또 가족 식사 초대권, 또 초코바 세트 박스를 네, 총 15분께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국내 성지순례 천국의 섬 증도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사역지로 돌봄 여행사에서 매주 출발합니다. 참가 신청은 1544-9010, 1544-9010 지금 신청하세요.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국내 성지순례 천국의 섬 증도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사역지로 돌봄 여행사에서 매주 출발합니다. 참가 신청은 1544-9010, 1544-9010 지금 신청하세요.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에서는 국내 영어 영상 캠프와 미국 문화 캠프를 진행합니다. 국내는 영어 집중과정과 IB과정, 미국은 워싱턴, 뉴욕 등 도시와 명문 IB대학 탐방, 미국 청소년 전통 캠프 참가가 이루어집니다. 영어 집중학습과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캠프는 7월 17일부터 3주간 비행기 티켓 포함 590만원, 국내 영어 캠프는 7월 24일부터 4주간 숙식비 포함 90만원입니다. 문의는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서울 강남과 부천 032-668-2212 또는 02-3444-0191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영훈 목사입니다. 5월 9일은 우리나라의 다음 정권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매우 귀중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세워질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절대 존중하여 겸손히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대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혼과 마음을 울리는 최고의 합창단 휘튼대학교 합창단이 오는 5월 13일 토요일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펼칩니다. 최고 수준의 기량과 눈부신 활동으로 미국 현대합창음악의 선두로 인정받고 있는 휘튼대학교 합창단. 음악적 열정이 가득한 50여 명의 단원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와 합창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성가음악으로 영적 감동의 순간을 선사합니다. 클래식의 거장 바흐의 칸타타 곡부터 휘튼대학교 합창단 지휘자가 직접 쓴 성가곡까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곡들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무대.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팬텀싱어 류지광과 우정훈의 특별 무대가 준비되어 클래식과 현대음악이 함께하는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것입니다. 휘튼합창단 내한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극동방송 공연기획팀 02-320-0220번, 서울전화 329-0220번 전화로 신청해 주시거나 한통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합창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휘튼대학교 합창단 내한 콘서트는 숨가쁜 삶 속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휴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가와 합창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깨어있으라. 2017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5월에는 섬김을 깨웁시다. 백두산과 한라산을 이루고 있는 것은 크고 수려한 나무뿐 아니라 이름 모를 작은 들풀들입니다. 이들은 몸을 구부려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길 때 보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에 담깁니다. 섬김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인류에 끼친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낮은 이들을 발견하여 섬긴 것입니다. 기독교는 소외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흑인과 노예, 장애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으로 살도록 섬겼습니다. 극동방송은 섬김의 방송입니다. 붉은 죄로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고 기가 막힌 고난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듣지 못해 흑암 속에 사는 영혼들을 섬겨 복음을 전파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만물을 키워주듯이 극동방송은 섬김의 생명수로 방송해 나가겠습니다. 고마운 주님, 고마운 부모님, 고마운 선생님, 그 섬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희생과 섬김 덕분에 오늘의 내가 봄꽃으로 피어났습니다. 5월에는 섬김을 깨웁시다. 사랑의 뜰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이름을 남겨주시면 네, 총 15분께 식사 초대권과 초코바 세트 한 박스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네,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또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시다는 말씀. 자, 사랑한다 철미나, 승미나, 지미나, 원미나, 예소나, 민경, 희경, 지은, 하영, 은총, 윤우, 진우, 현우 사랑해. 사랑하는 딸 하영아 사랑한다 들어가 있고요. 예림이, 예은이, 수연이, 은지, 철이, 서영이, 그리고 샬롬이, 이름 예쁘네요. 그리고 민혜 있고요. 다현이, 민준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원미나,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강담이, 강하고 담대하게, 아빠가 엄청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글 주셨고요. 진우, 진영이, 진성이, 현지, 예주, 수지, 사랑한다 남편. 아내분께서 연상이신가요? 자, 혜원아, 태구야, 그리고 수빈아, 호영아, 강희, 축복아, 수아나, 수범아, 시유라, 경민아, 인혜야. 오늘 다 불러드릴게요. 다은아, 명시가, 유아나, 성민아, 정아나, 영아야, 영인아, 내 아들 동호야, 용희야, 완희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셔가지고요. 설아야 사랑한다, 동희야, 동아야, 고3 중2지 공부하느라고 힘내라, 힘낸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이야, 항상 건강하길. 예언아, 세연아, 하오나, 하서가, 찬우야, 혜민, 혜정, 재민아, 근영아, 예진아, 찬주, 하은, 경렬, 은빈, 수연, 성준, 승주, 승아, 승권, 성민, 혜미. 아, 정말 예쁜 이름이 아니네요. 영태아 사랑한다, 하트 뿅뿅이라고 주신 분 계시고요. 성아, 동현아, 사랑아, 찬이, 소희, 그리고 영태, 혜윤, 수아나, 민서, 민주, 민정, 미나, 민윤. 사랑하는 딸 다섯,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선영이, 혜림이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수아, 주호, 현준, 동희, 그리고 윤경, 최현, 은지, 주익, 원재, 선빈, 지선. 우리 아이들이 방송 듣고 있으면서 자기 이름 나오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혁찬, 형준, 지원이, 산들이, 재윤이, 여원, 여정, 여주, 하람이. 상혁아, 민영아, 예안이, 그리고 지민이, 그리고 대훈아, 군에 있는데 사랑한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승혁이, 예인, 예준, 예온, 그리고 혜수, 지수, 민수, 유나, 예나. 채인아, 사랑한다 라고 전해주셨고요. 정원아, 흥정아, 지원아,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하은아, 하리나. 그래요.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또 넣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부모님의 마음,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예나야, 사랑한다. 사무엘, 이름 예쁘네요. 멋지고요. 하원아, 늘 강건하고 씩씩하렴. 하나, 사랑한다. 인호, 담비야, 그리고 하셨고요. 소망아, 은보마, 유세와, 에스더, 지성, 그리고 지훈아, 이사가, 예지, 상현, 상혁, 인혜야, 사랑한다 라고 주셨고요. 성재, 도현, 은재. 네, 이렇게 평소에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들 많이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총 1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가리소그 대성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총 15분께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주소 지금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받으신 분 15분께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벨리본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바돌레면은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고 마가는 알렉산더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기도하며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 안드레는 에베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했고 마티아라고 하는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돌 풀매를 맞아 쓰러진 뒤에 목베임을 당했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은 당신이 그만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순교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비어야 합니다. 마음 빈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고 그러죠. 골프 배우는 사람들에게 코치가 하는 첫 마디가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비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이태섭 장관하고 골프 치려면 저 양반 이겨보려고 마음을 비지 않고 있는 힘을 다 써서 치니까 오비가 나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마음을 비워야 해요. 그 비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직장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정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청취 소감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시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을 남기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장문은 100원이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정희연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오늘은 어린이. 어린이다. 왜 제가 어린이 같은가요? 아,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니까 그렇죠. 아, 근데 아직 네. 철이 안 들어가지고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 갖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죠. 아닐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런 철 땄으니 언제 철 들래 마이. 예,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되게 많은 곳으로 이렇게 네.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무지 부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뭐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산에 가려고 네. 하는데요. 등산복 입고 오셨어요? 네. 네. 네. 네. 그렇지만 굿성뉴스동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네.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먼저 떠나시고 이제 방송 네. 마치고 가시겠네요. 아, 맞아요. 진짜 정말이에요. 저 혼자요 지금. 네. 아, 오늘도요, 여러분들께 네. 저희가 찬양, 찬송가, 제목 맞추는 퀴즈 내드릴 텐데요. 예. 여러분들께서 찬송가를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면, 찬송가 제목을 보내주시면, 아, 네. 오늘 또 좋은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어떤 상품인가요? 네, 극동방송 로고가 새겨진 네. 네. 수저 선물 세트예요. 보실 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예. 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센스가 있으세요. 네, 아유, 이 센스 참 쉽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네. 예. 자, 오산 이사님께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김장호 목사님 말씀을 듣고, 힘이 생겼다. 그 뒷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극동방송이 없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의 호흡으로 생각하시는 예, 예. 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예, 감동받았어요. 네. 네,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선물 하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실시간으로, 예, 이렇게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아, 네. 예, 이런 좋습니다. 감동되는 멘트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린이 찬양 준비하셨다고 했죠? 네. 네. 이 찬양이 또 경음악으로 나가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죠. 네. 저희는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아, 제목을. 꼭 보내주십시오. 자,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날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어떤 찬양인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세요. 샵1069, 샵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제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뻐꾸기 소리가 들리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어린이 찬양이에요. 아. 준비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들리죠? 너무 예뻐요. 네. 들리죠? 저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조용히? 네. 오셨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8041님 문자 예. 주셨는데요. 정답 예. 맞추셨어요. 근데요? 근데 뒤에 등산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든든하게 네. 네, 또 이렇게 후원자가 생겼네요. 아유, 그러게 네, 말입니다. 등산 가시는데 놀러 가시는데 좀 힘 나시겠어요. 아유, 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한번 소개해드리고 예, 네, 휘리릭 가야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오답도 있어요. 네. 숯별 같은 그 눈동자, 이 가사. 그 눈동자. 가사. 그 눈동자. 예. 아니 아니 아니. 예. 그 예. 예수께로 저기, 가면 이것도 아니에요. 네, 샛별 같은 빛나 보배도 아니고요. 예. 샛별 같은 두 눈을, 네, 아, 오, 여러 가지 변형된, 아, 예. 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 정답 너무 궁금하시죠? 예. 네, 정답 내용 알려 잠시 후에 알려주시고 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 찬양에 대한 그 작사자 분의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 네, 알려주세요.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네. 빌 커싱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그 찬송가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작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18세에 목사님이 되셔서요, 20년간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네. 53세 되던 1870년에 아내와 사별한 뒤에 본인의 건강마저 잃고 결국 반신불수가 되셨대요. 그런데 성대에도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 상상하기도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러한 비극에도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불행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확신하고 그때부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를 맡겨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눈부신 재능을 부여하셨고 그는 심금을 울리는 찬송시 300여 편을 남겼는데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곡도 참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네.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거액을 투자하여서 맹인 소녀를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기도 했다고 해요. 이 찬양은 빌의 나이 33세인 1856년에 내가 나이에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오라는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쓴 찬송시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사 1절의 원 영어시에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만드신 그의 보석, 그 모든 아름다운 보석들이 면류관에 달려 새벽별 같이 밝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라기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는 돌아와 분별할 수 있는 감각 있는 자가 되어 면류관에 달려 빛나게 될 보석들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찬송가 3절에는 주를 사랑하는 아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아이라는 단어와 동요스러운 멜로디 때문에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찬송이지만 네. 여기에서의 아이는 마태복음 18-19장 과 또 누가복음 18-16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으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보석들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어린아이들이며 특별히 더 무엇을 꾸밈이 필요 없을 만큼 그 자체로 완벽한 단장품인 네. 것이죠. 자, 이 찬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바로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계속해서 문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등산 잘 다녀오세요. 어머,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다니까요. 아유,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네, 뭐 정답 딱 맞춰주셨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예. 8371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60년이 흘렀네요. 주일학교 때 친구들과 수없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예.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리워요 하고 우리 3940님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지금 춘천에서 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이 코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듣고 계시나 봐요. 아,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12살인 하은이가. 이거 맞춰요. 빨리 맞춰요 하면서. 네. 엄마가 선물 주는 거냐면서. 네. 2610님. 우리 하은이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어린아이 세 식구가 오붓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딸 하영이가 기침, 미열, 콧물로 집에서 아유, 있다고. 네, 빨리 나와서 또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죠. 예, 교수님 등산 안전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딸 네, 아이가 샛별입니다. 아, 또 글도 네. 남겨주셨고. 아, 네. 딸 아이 이름이 샛별인가 봐요. 네. 네네. 반짝반짝도 있어요. 제목이 반짝반짝. 네. 샛별 같은 그 눈동자 아까도 아, 보내주셨고요. 네네. 네. 자, 이 찬양의 제목.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찬양 제목은요, 예수께서 오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네, 정답 많이 맞춰주셨어요. 네, 우리 또 새아이들과 강화도 놀러 가고 있다고. 저희의 마음을 그냥 굉장히 뜨겁게 해주셨어요, 방금. 감사합니다. 부러워서. 아, 부러워서. 네. 네, 그럼요. 아, 그리고 또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따뜻한 5월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6살 쌍둥이랑 함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 자, 오늘 선물 받을 분 발표합니다. 네, 우리 12살 하은이 맞춰주어서, 네, 네, 엄마가 선물 주는 게 아니고, 네. 예, 우리 방송국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610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송광출님, 네. 교회 학교 때 즐겨 부른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해주셨어요.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한 분 뽑겠습니다. 교수님 등산 잘 다녀오세요. 아. 네, 그분이 총 세 분께 선물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연휴 네. 기간 동안 가족들과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정혜영 교수님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주소와의 음성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오늘 마지막 찬양 준비했습니다. 사랑있더란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안산시 아일랜드 리조트가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꼭 안아주시고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번 정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뜨란 뜨란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